명소 같이 TV나 보고 샤워를 마치고 문을 나오면 너가 따뜻하게 밥을 해놓고 있음 싶어. Oh yeah. 하루 종일 너와 의미 없이 걷다가 예정 없는 키스를 하고 아예 빠른 시일 안에 너를 갖고 싶어. 어디서 내리면 되겠니? 술은 약간 마셨지만 여는 꼬이지 않고 술에 힘을 대여 했어. 일은 꼬이지 않고 love you. DJ 예수